이끄시는 그이 따르면 언제나 꽃 피는 봄날입니다. 우리 앞길 햇빛으로 열어주시니 가는 길 걸음걸음 꽃이 핍니다. 이끄시는 그이 따르면 언제나 풍요한 가을입니다. 우리 소원 품에 안고 가꿔주시니 지나온 걸음걸음 열매입니다. 우리 우리 딸.